없이 흐르는 북한강 물줄기 산홀이 굽어돌아 달리는 불빛 그녀를 잊으려고 돌리는 핸들 조각달도 서러워 무르에 흐느낀다 괴로워도 괴로워도 돌아서지 말자고 밤에 온 경춘 가도 애절하게 부르는 그녀를 두고 입술을 깨물면서 달려온 밤길 그녀를 잊으려고 돌리는 핸들 엔진 소리 구슬퍼 목매여 우는구나 그리워도 그리워도 생각하지 말자고 밤에 온 경춘 가도